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노래 병사는 표이삭 솔리는 소리를 듣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작사 손창세 작곡인 노래 병사는 표이삭 솔리는 소리를 듣네는 주체 63 1974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작품은 사회주의 농촌 태제의 광희로운 빛발 아래 풍작을 이룩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과 그 위대한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청주인 병사 소정족 주인공의 사상 감정을 짙은 소정으로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농장벌의 표이삭 솔림 소리에서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은혜로운 햇빛 아래 꽃피는 사회주의 저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나갈 한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병사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소박하고도 웅심 깊은 시 영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사색적이면서도 유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심오한 시적 형상과 특색 있는 선율 형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바라노라 저고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속촌 작사, 배용삼 작곡인 가요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조선예술영화 진심을 바치라의 주제가로 창작된 노래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사상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새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인민군 군인들의 열렬한 조국의 감정을 서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고 행복한 인민들의 모습에서 부강 본용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삶의 보람찬 희열을 받아안는 인민군 군인들의 숭고한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는 가사는 조국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혁명군대,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로서의 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우가에서 찬 눈비를 맞으며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의 미더운 인민군 군인들이 있기에 조국의 부강 본영과 찬란한 미래가 지켜지고 마련되는 것이며 그 기로에 인민의 행복은 아름답게 꽃피나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 4대조의 기초에서 동족 단순 이 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에 반영된 사상 주제적 내용과 시적 정서를 밝고 낭만적인 음악 양상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요는 깊은 소중성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김종일 애국주의를 구현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타구쳐 나가는 천만 국민의 영웅적 투쟁을 적극 거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우가의 난 사노라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